세상 잠깐만 내 Strawberry Sunday Girl 완벽한 Strawberry Sunday Girl 햇살 가득한 Monday, Monday and Tuesday, Tuesday 커져가는 이 떨림이 노래 고민 우리 부르지 좀 늦게 눈 뜨면 어때 포근한 서로의 사랑스러운 입맞춤 I'm craving you 깊이 녹아든 너니